동화 한국어 버전.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큰 부자였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지는 못했답니다. 항상 새 옷을 입는 것에만 신경을 썼죠. 임금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임금님이 거의 매시간마다 옷을 갈아입으신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임금님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지어입느라 모든 돈을 쏟아붓곤 했어요. 자네, 오늘 새 옷 입었네? 내일은 다른 새 옷을 입을 건가? 아니, 나는 자주 옷을 갈아입는 임금님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맞아, 우리는 가족들을 돌봐야 하니까 임금님처럼 사치스러울 수는 없지. 임금님은 나라와 백성, 군대도 다 귀찮아하시잖아. 정말 이기적이군. 임금님은 심지어 옷을 잘 입지도 못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기를 기대하신다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임금님의 옷을 싫어하면 우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거야. 그래, 맞아. 어느 날 아침, 그 나라에 두 명의 사기꾼이 도착했어요. 사기꾼들은 왕국의 사람들을 위해 옷을 바느질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기꾼들이 그 옷에 대해 크게 자랑을 하며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만 옷이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내 셔츠는 어디에 있죠? 이게 안 보이세요? 제 손에 있잖아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이런! 여기 멍청한 사람 한 명 더 추가됐네.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솜씨 있는 양복장이요. 똑똑한 사람만이 우리가 바느질한 것을 볼 수 있죠. 당신 같은 바보는 볼 수 없지만. 그래요. 아름답군요. 곧 그 사기꾼들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임금님도 듣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그들의 나무랄 데 없는 맞춤 솜씨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에게서 옷 몇 벌을 짓기로 했죠. 그 양복장이들을 왕궁으로 불러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옷 몇 벌을 지었으면 한다.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저 나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 저희 옷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딱 맞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만이 옷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 어떤 신하가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알 것 같았어요. 저희에게는 최고로 좋은 비단과 명주실이 필요합니다. 전하께서 입으실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에게 배틀과 며칠의 시간을 주십시오.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죠. 사기꾼들이 배낭에 비단과 명주실을 넣어두고 방에 배틀을 설치한 후 무엇인가를 만드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의 신하들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겁이 났어요. 자네는 어떤가? 그 사람들이 지은 옷이 보일 것 같은가? 나도 들었어. 설마... 임금님 옷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찌 되는가? 우리 자리에서 쫓겨나겠지요. 며칠이 지나 임금님은 제일 높은 신하를 불러 양복장이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늙은 신하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양복장의 방으로 들어갔죠. 양복장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신하는 생각했어요. 임금님이 날 곤경에 빠뜨렸군. 옷이 안 보이면 어쩌지? 내 자리에서 쫓아내겠지. 신하는 방에 들어가 배틀에 앉아 일하고 있는 두 명의 양복장이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옷은 보이지 않았죠. 양복장이들은 신하를 환영하며 임금님을 위해 디자인한 견본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신하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신하는 임금님께 돌아갔어요. 어떻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하를 위해 디자인한 모양,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임금님은 기뻤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양복쟁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명의 신하를 보냈어요. 그들은 방에 도착했죠. 양복쟁이들은 옷을 보여주며 천으로 만든 그들의 예술품을 자화자찬했어요. 임금님을 위해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밀한 작품을 보십시오. 임금님께서 입으시면 근사해 보일 겁니다. 두 신하는 혼란스러웠어요. 양복장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임금님께 돌아왔죠. 말해보거라. 내 새 옷은 어떠하더냐? 아름다웠습니다, 전하. 그렇게 아름다운 옷은 제 생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소유하시게 될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좋구나. 언제 완성이 될지 물어보거라. 배틀에서 꺼내기 전에 그 옷을 보고 싶구나. 임금님은 양복장이들이 옷을 만들고 있는 방으로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전하. 일은 모두 끝냈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모든 옷은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양복장이들은 허공에서 손을 저었어요. 마치 옷을 나르는 것처럼요. 그들은 임금님을 위해 지은 새 옷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했죠. 임금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그렇다면 내가 임금님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난 왕위를 잃게 되겠구나. 전하, 저희가 진홍색의 덮개 위에 해놓은 이 예술품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아름답구나. 매우 마음에 들어. 이렇게 아름다운 예복은 처음 보는구나. 고맙습니다, 전하. 언제쯤 나의 새 옷이 준비되겠느냐? 어서 입어보고 싶구나.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임금님은 그들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방을 나왔어요. 임금님의 신하 몇몇이 양복장이들을 지켰죠. 양복장이들은 바늘에 실도 넣지 않고 바느질을 하는 척했어요. 이 광경을 본 신하들은 혼란스러웠죠. 임금님의 옷에 대한 소문이 도시에 퍼졌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보고 싶어 했죠. 이틀이 지나고 임금님은 양복장이에게 갔어요. 내 새 옷은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여기 있습니다.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옷을 입기만 하신다면요. 여기 있습니다. 옷을 벗으십시오, 전하. 임금님은 옷을 벗고 양복장이들이 건네준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임금님은 거울 앞으로 가서 차림새를 보았죠. 와, 옷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옷이 거미줄같이 가볍거든요. 옷이 완벽하게 잘 맞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 그래. 그렇구나. 참 아름답구나. 잘했다. 여봐라. 예, 전하. 왕궁의 두 시종이 어떻게 해서든 임금님의 옷자락을 들어올려 그 뒤를 따라갔어요. 곧 도시에서의 행진이 마련되었지요. 임금님은 군중 사이를 통과해 걸어갔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보았고 모두들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임금님은 사람들이 감탄하자 기뻤답니다. 행렬이 도시의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 임금님을 보고 소리쳤어요. 임금님이 속옷만 입고 계시잖아! 녀석, 조용히 해! 왜 그러시오? 내 아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지만 우리는 없잖소. 내가 배짱이 없단 말이오?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본 진실을 말해보시오.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소! 임금님은 벌거벗었소! 임금님은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놀랍게도 곧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임금님의 새 옷에 대해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창피했지만 당장 그 행진에서 떠날 수는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신하들이 거짓말을 해왔고 옷을 칭찬했기 때문이었죠. 임금님은 자신의 옷에 대해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위풍당당하게 걸었고 두 명의 시종 역시 그 뒤를 따랐죠. 임금님이 지나가자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크게 웃었답니다.